천라차도 남원 남문방 월매 딸 춘향이 먹은 마음 일부정 사제 떠니 일각일시 낭미지에 보늘 받아 이수중 분 백로주가 소이부치자 아니여 해도 제일이요 삼춘화 류승화시 준향이가 이도령 만나 생현분 매적기로 사도 거 차도 사서 삼경 부르시나 사시자 설이 찾아도 변치 않소 사치를 찢어다 가사방으로 두르셔도 사 분은 못 듣겠소. 다선 맞고 하 제일이요 오나롤까 내일올까 오관참장 관운장같이 날래 군만 보고 지고 여선 맞고 달래지 못하리니 육내연분 회절할 제 육진 광포로 질끈동여 넣으셔도 7월 7일 서고자 교회 누칭령 상봉처럼 후리낭 군만 보고지고 여덟 맞고 하는 말이 발자도 기박하다 발괴로 불어봐도 벗어날 길바이 없네. 팔년 풍진 조한시에 상냥 진 광풍 이난국을 모면하기 어렵거든. 팔팔결이나 들렸구나. 쓴 틀 부어 다리 맺힌 서름 구곡지수 아니여든 구관자 십생구사 할지라도 지왕전에 매인 목숨 16세에 나는 죽네. 난임전 비나이다 한양 계신이더려 이 함행어사 출도하여 춘향